조선중앙통신사는 재질적 거부감과 적대감의 표현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미 국무성이 3일 발표한 2016년 나라별 인권실태 보고서라는 데서 우리나라에 그 무슨 인권 문제가 존재하는 듯한 자료들을 열거하면서 독재국가로 교정하는 망탕짓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대국이라고 자초하는 미국의 대외정책기관인 국무성이 나라와 민족, 혈육들에게까지 죄를 짓고 도망한 인간 쓰레기들인 탈북자 따위들의 개수작지를 기정사실화하여 주권국가의 존엄을 훼손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신매매 통보기관인 폴라리스가 2016년에 미국에서 인신매매 행위가 그 전에 비해 35.7%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만 보아도 미국의 한심한 인권 실상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에 이르고 온갖 사회악이 살판치는 것으로 하여 역사의 무덤을 향해가고 있는 미국이 근로인민 대중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적대적인 대조선 인권 타령을 천에 깔리면서 인민들 자신이 선택한 우리식의 참다운 인권 증진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